없이 많은 바람 언제나 꿈꾸는 길에 서 있는 내가 좋아 바보 같아 보여도 웃는 모습 참 좋아 상처받고 여린 마음이지만 용서하고 사랑만 하고 싶어